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이 민가협 량심수 후원에 범민련 남측본부 환수복지당 등을 망라한 사드배치 반대 한일연합 기리졸부 독수리 연습 중단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이 13일부터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의 사드배치와 북침 핵전쟁 연습을 반대하는 롱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보도들에 의하면 미국과 남조선 괴뢰 당국이 사드 배치를 더욱 강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원불교 송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한반도 평화 포럼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